아무도 모르게 like a ghost. 게을러 보이는 애들의 뒷모습 뒤통수 찌릿거리면 뒤돌아보시오. 억울해도 웃어 원래 죽이는 놈은 소수. 내리치는 내 스냅 아주 lyrical. 해화난 내 표정에 오줌 지리며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. 힙합 앞에서 내가 상전. 힙합 is not there but not there. 는 바보들 때문에 래퍼들 사기 각박해. 죄값 치러야지 뭐 조용히. 끝내니까 어서 네 눈가를 바로 위로 또 뒤로. 어 이제 내가 보이니 바빠. Check my swag. 소리는 내지 마. 제대로 느꼈으면 넌 가만히지. It's a payback. Take that. Get that. Yeah, we got you. Rhyme shogun emotion free man like Morgan. 내 목엔 수백 거미들이대도 무한 도전. Like hot to the hot 웃음만 나와. 너는 분홍쯤 내겐 적도 아냐. 내 검은 무지개 씬에 흐린 나를 그어. 내 몸은 부시돼 붉은 그림자를 그려. 막 휘둘러 쓸어. Hurricane flow killing dirty game pose. 싹 다 머리 and toes. 힙합의 모습 is born Dutch. Out of style motherfucker is trying so much. I do it slow no rush. 나의 영역은 화면 없는 iPhone. No touch. It's a payback. Take that. Get that. Yeah, we got skills. Song, 난 그 잔치의 놈들과 같은 몽습하고서 어둡게 나타났지. 흐르는 긴장에 팽팽함 멋부린 놈들처럼 입도 가렸지. Like their bandana 높은 층 위에서 놈들을 내려다보며 빛나는 팬던트가 목을 조여오게. 마법 같은 걸 던지지 고통의 그 맛을 찝찝하게 느껴봐라. What a f*** 보험성. 연기가 좌우게 단숨에 어지럽히지. 상대 파악 못한 덩치들을 쉽게 덮치지. 뻔도 못 쳐보는 애초에 잠겼으니까 삐딱하게 걷던 신경도 끊었으니 말다가 아냐 두 손도 발다 묶고. 난이 그제서야 내가 누군지 몰라. 난 힙합 새노비 잘 가라 피크부. 다시 패 못 잡게 손등에다 낙인 찍어. It's a payback. Take that. Get that. Yeah, we got skills. Black flags, black swan, black hoodies on top. We always fresh.